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가요 비날론 삼천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비날론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뜨거운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우리 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평생 묘문이 깃들어 있고 우리 수령님의 높은 뜻을 한치의 트팀도 없이 하나하나 꼽혀주시기 위해 온 한해를 강행군 길에서 맞고 보내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역력히 오류있는 비날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의지 그 혼신 속에 주체 섬유 비날론이 쏟아지던 그날 그처럼 기뻐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환하신 모습 우리 어찌 세월이 흐른다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가요는 온 나라 대경사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들의 담없는 흠모와 그의 탁월한 손길 아래 펼쳐진 비날론 경사에서 감격에 목매는 우리 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비날론을 보시며 비날론 공업의 창설에 노고를 바치신 우리 수령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어서 수령님께 보여드리자고 당시 금수산 기념 궁전으로 비날론을 안고 가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초강도 강인군을 이어가시며 우리 민들을 잘 살게 하여 주시려 불철주야로 현재 지도의 길에 계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에 의해 비날론 삼천리가 다시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것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 민족의 큰 재부를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길이 전해가려는 우리 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는 특히 덜에서 지켜준 행복, 비날론 삼천리라는 알기 쉬우면서도 뜻깊은 시어들로 우리의 가슴을 후둑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8분의 6박자의 도대조에 건드려진 선율을 타고 울리면서 가사의 내용을 더욱 졸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경봉의 무지개를 피난 길로 흐른다 다음은 가요 곧바로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철 작사, 안종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언제나 승리의 한 길로 출다름쳐왔으며 빛나는 전통을 이어 오직 주체의 한 길로 피약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트팀없는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역사의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세계의 룡마루로 솟구쳐오른 용웅조선의 기상, 천리마와 자문자답하는 형식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이용도 따라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며 강력한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웠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이용도 따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와 인민의 자주적 존엄을 빛나게 지켜온 우리 혁명의 빛나는 노종을 긍지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갈 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체의 한 길이며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전국적 승리와 내일의 번영이 있다는 것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앙양된 시적 정서는 생기와 활력이 넘쳐 약동적으로 흐르는 손율 형상과 결합되어 열렬한 공감과 격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분의 사박자에 기초하여 도대조로 이루어진 노래 손율은 동쪽 이부분 형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요는 오늘 격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이용도 따라 주체의 한 길로 억세게 곧바로만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 그 승리의 필연성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정서로 안겨주는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